선화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물결처럼 하늘하늘 일렁입니다. 노란 수선화를 사랑하라던 당신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오늘은 추억 속에 꽃을 딴다오. 당신의 마음 따듯 꽃을 딴다오. 수선화를 사랑하라던 당신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오늘은 추억 속에 꽃을 딴다오. 당신의 마음 따듯 꽃을 딴다오.